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타라 포셋 주연의 아름다운 오해, 웨슬리 스나입스 주연의 정글 피버, 이브 몽땅 주연의 만웅의 샘.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영화 속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박아무개 군이 미국에서 봤다는 영화. 그 제목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범인의 얘기로는 그 영화 속에서도 경찰관인 아버지가 폐륜아인 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영화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일까요? 사건이 하도 끔찍하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해외로 유학 보내지 말자. 자식이 말 안 듣더라도 호적 파가라고는 하지 말자. 이렇게요. 저도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저 수이 콘텐 몬 디만쉬 세 마농 손 솔레일 세 몬 프린탄 에 마농 메 디 논 마농 세 데 로 메 모아 저 레임 저 마르 데 Un pauvre faiseur d'abeilles, un quitteur de mauvais temps, un vendangeur de merveilles. Mais moi, j'irai comme un chien. Je marcherai dans ton parc l'hiver quand t'ira pas bien. Je me coucherai sur toi. Ma fortune, mon nom, pour l'amour de Manon. 영화 만웅의 샘 중에서 만웅,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까닭없이 우울한 날에는 이 기분을 풀어줄 음악은 이것밖에 없다고 송정훈 씨가 하이텔로 신청해 주셨었죠. 잘 들으셨습니까? 전라북도 옥구군 서수면의 노유식 씨. 그래도 이렇게 노유식 씨처럼 착한 아들도 있어요.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부모님의 날, 어버이의 날이라고 정해진 날에만 감사드릴 필요는 없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다란 편지를 적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신가요? 한 번만 보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그런 기계나 약은 없습니까? 하면서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서 아주 고민을 하시면서 성북구 보문이가에서 김도영 학생이 편지를 주셨어요. 저 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시험 보기 전에 뭐 책장을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그걸 찢어가지고 씹어 먹으면 기억이 잘 난다 그래서 한번 그런 짓도 해봤고요. 책을 베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책 속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그러길래 책을 베고 잔 적도 있었어요. 또 자기 전에 주문까지 외우면 더 좋다 그래서 뭐 이상한 주문도 외우고 정말 별별 묘안을 다 썼었는데 그 당시에 또 TV에서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과학도가 그러니까 책을 뭐 머리에 베고 어떤 기계를 머릿속에 연결을 시키면요. 시험을 엄청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하나 나한테 없나 싶어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군침만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그렇게 바쁘고 시간 1초가 아까운 그날에 전 꼭 영화 한 편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하고 요상스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하는 말도 하셨는데 저 좀 말려줘요 이렇게 영화 좋아하는 병 하셨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 병을 못 말리죠. 자, 제 목소리에 기억력 증가파를 함께 실어 보내달라고 하셨던가요? 용산구 이태원 일동의 정성원 학생. 친구 정섭이, 호정이, 승현이, 형수도 함께 이 음악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에 한번 증가파를 실어 보겠습니다. 기억력 증가파를.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그 카페에서 추억의 음악으로 들려주던 음악. 김희애 씨가 주인공이었죠. 추억의 음악이었던 그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이 곡 신청하신 분 계셨고요. 송파구 오금동에서 김민정 씨 그리고 이한웅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에릭 사티의 곡이죠. 짐노페디. 오늘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입사 동기이며 저의 가장 소중한 말썽꾸러기인 눈이 작고 춤을 잘 추며 서슴없이 노래를 기막히게 감동적으로 잘 부르는 미라의 생일입니다 하고 전주 덕진구 금암이동에서 이예정 씨 축하엽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미라 씨가 이 노래도 잘 부를까요? Twist and Shout 영화 백비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꼭 2주 전에 새 영화로 소개해드렸었죠? 백비트. 사정으로 한 2주쯤 늦춰져서 이번 토요일에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존 레논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비틀즈 초기 멤버였던 베이시스트 스튜어트 서드클리프의 짧은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화가로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비틀즈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할 당시 무대에서는 늘 선글라스를 썼고요. 또 다른 멤버들처럼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서 오히려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상의 사진작가 아스트리드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비틀즈 이 그룹을 떠났지요. 그리고 21살의 나이에 뇌신경장애로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영화는 이 스튜어트의 삶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고통, 또 존 레논을 비롯한 비틀즈 멤버들의 알려지지 않은 그 인간적인 면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워 오브 원의 스티븐 도프와 트윈픽스의 쉐를 리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버디 무비, 이 용어 여러분 잘 아시죠? 버디 무비 하면은 이젠 영화의 한 장르를 이룰 만큼 일반화된 영화 용어입니다. 또 그만큼 이 버디 무비 스타일의 작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탈옥이라는 상황은 남성들의 세계를 다루는 버디 무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니 커티스와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흑과 백이 그렇고요. 또 로버트 드니로와 숀 펜이 감옥을 탈출해서 가짜 신부가 된 닐 조단 감독의 천사 탈주, 그렇죠? 그런가 하면 존 보이트와 에릭 로버츠의 강한 개성이 살아 숨쉬던 폭주 기관차, 런어웨이 트레인 같은 작품들이 모두 탈옥한 두 죄수를 다룬 버디무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탈옥수 두 명을 주인공으로 한 버디무비가 완성돼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상 밖으로. 우선 음악 들어보죠.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속 이미 내 하이틀의 김동규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 영화를 미리 보시고 엄청나게 웃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신청하신 곡은 아니었지만 세상 밖으로에서 음악을 맡은 김종서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세상 밖으로. 자, 세상은 과연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은 해봤음직한 이런 질문을 세상 밖으로의 두 주인공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근, 그는 살짝 밀었는데 밀린 사람이 그만 넘어져서 죽는 바람에 만기일인 2000년대까지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살인범입니다. 또 성근보다 나이가 좀 어릴 법해 보이는 경영, 그는 쫀쫀하다 못해서 조잡스런 좀도둑이지요. 이 두 사람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던 중 본인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탈옥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서울로 도망치는 길에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름답고 착한 여자 혜진을 만나게 되죠. 혜진. 이때부터 세 사람의 여정은 마치 내일을 향해 살아의 여정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이 내일을 향해 쏴라가 재현되기도 합니다. 주유소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가 500원을 먹고도 아무 반응이 없자 경영은 주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런데 뚱뚱한 여주인은 경영과 성근을 도대체 사람 취급해주질 않죠. 그러자 화가 난 성근, 자판기와 주유소의 계산대를 모조리 부수고서는 딱 500원만 되찾아오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혜진의 눈에는 갑자기 두 남자, 성근과 경영이 멕시코 모자를 눌러쓰고 권총을 든 채 뛰어나오는 내일을 향해 살아의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내일을 향해 살아의 주제가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가 흘러나오고요. 신이 난 혜진은 성근과 경영에게 이 영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여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오드리 헵번이라고 말하는데요. 혜진은 자신이 마치 이 오드리 헵번이 된 기분입니다. 이 영화 세상 밖으로는 이처럼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아웃사이더 인생을 코믹하면서도 때로는 뭉클하게 그려내고 있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쫓고 쫓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이 장면에서는 영화가 따뜻한 휴먼 드라마 같지만 욕 없이는 말을 못하는 성근, 거기에 입만 열었다 하면 허풍인 경영의 대사 속에는 이 사회를 향한 감독의 만만찮은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균동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문화운동과 연극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데뷔를 한 늦깎이 신인 감독이죠. 여긴동 감독. 영화 속에서 세 사람이 화물차에 몸을 싣고 정처 없이 떠나는 장면에 흘러나오는 곡이 한 곡이 있는데요. 심혜진 씨가 주연을 맡은 심혜진 씨가 직접 불렀습니다. 바로 혜진의 테마, 삶을 향해 들어보시죠. 영화 세상 밖으로 중에서 혜진의 테마, 삶을 향해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파시스트적인 가속도로 달려나가는 이 세상에 브레이크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서울 서초구 방배삼동에서 김경수 씨 예전에 편지 주셨죠. 참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네요. 파시스트적인 가속도로 달려나가는 이 세상에 브레이크가 되고 싶다고요. 꼭 그런 브레이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심혜진 씨가 직접 불렀는데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또 개봉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화는요, 지난 수요일에 지나 데이비스 얘기하면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작품인데요. 바로 NG라는 영화입니다. 이태리계와 아일랜드계가 다닥다닥 붙어사는 뉴욕의 브루클린이 배경인 영화. 자, 이곳에 사는 NG는 비록 하루하루가 괴롭고 따분하고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꿈만은 잃지 않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의 꿈은 가난한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간 어머니의 자유와 또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드가의 미술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멋진 남자, 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지는 정말 자신의 꿈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엔지의 몸에는 이미 동거 중인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죠. 현실과 꿈 사이에서 방황을 시작하는 엔지.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엔지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어딘가 아픈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은 있다. 이런 사실이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여성 감독입니다. 마사 쿨리시 감독. 뉴욕의 인디 영화계, 그러니까 독립 영화계 출신인데요. 로라 더니 주연한 덩쿨 장미, 또 홀리 헌터의 사랑에 미쳐서 이렇게 주로 비디오로 출시됐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화들이 모두 그녀의 작품들입니다. 지나 데이비스의 상대 역으로 이 영화에는 크라임 게임의 스티븐 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NG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NG의 테마입니다. Thank you.

이 고우셨는지 가끔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얀 비단에 쌓인 밤이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저는 솔직히. 자, 근데 이 나이든 화이트 세리는 최근에 로버트 드니로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인 브롱코스 이야기에도 삽입되어 있죠. 하이틀로 김병욱 학생 중간고사 끝나고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모르겠네요. 한승엽 씨는 혹시 나이린 화이트 세틴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실지. 돌아다니길 좋아해서 영화 음악을 듣는 이 시간은 달리는 차 안에서 듣는다고요.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 차들이 거의 없는 청계 고가 위를 달리면서 음악을 듣고, 영화 음악이 끝나면 어느새 하남시에도 가 있고 일산에 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헤맨다고요. 신혼집에 찾아갈 예정인데, 좋아하던 누님의 신혼집이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흔한 거 말고요. 두 분이, 그러니까 신혼부부 둘이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악, 분위기 잡으면서 들을 수 있는, 기억도 하고 한승엽 씨를 기억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보기 좋은 책, 뭐 어떤 부부 계율 뭐 이런 거 적힌 거라든지, 혹은 뭐 남편은 요리사 뭐 이런 요리책 같은 거 사시면 어떨까요? 그 남편한테 좀 밥도 잘 지으라고요. 자, 참고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구동구 신암사동의 유경아 씨 듣고 계세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예스터데이의 주제곡입니다. Smile again. 타이틀의 천민규 씨, 혜미 씨랑 듣기에 괜찮지 않았습니까? 영화 Yesterday 중에서 뉴튼 패밀리의 노래 Smile Again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5동의 오문근 씨, 저 제대 선물로 이 곡 어떨까요? 신청곡은 아니지만 이혁주 씨가 권하시는 거니까 아주 확실할 겁니다. 하이틀의 이혁주 씨 듣고 계시죠? 대제의 밀사 중에서 나디아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귀에 익은 곡이죠. 대제의 밀사 중에서 나디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FM 영화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들과 FM 제곱 V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충남 청양 청남면에서 최혜신 학생이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많아요. 친구들이 30명이나 되었네요. FM 제곱 V의 동아리가 최혜신, 이진희, 오서진, 김민아, 오연정, 김영미, 김경호 등등등등 전부 사인까지 멋있는 사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부탁하신 건 아무래도 못해드릴 것 같아요. 4대 천왕.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요, 좀 만들어낸 인물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좋은데 왜 이름이 하필이면 4대 천왕입니까? 저 돌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제가 다음 주에 스타 스토리로 영화마을 사람들 코너에서 장국영 특집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최혜신 학생 기다리시고요. 대신 중국 영화음악 베스트 모음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들어주세요. FM 제곱 V 동아리와 함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김현씨였군요. 서울동작구의 김현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틀로 민규 학생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한데요. 웨인스 월드 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노래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